민족의 영광, 인민의 환호성.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 심정으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날이 갈수록 그 사랑 더더욱 뜨거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은종 더더욱 고마워, 천만 심장이 목매여 부르는 아 친근한 이름 우리의 김정은 동지. 희한하게 솟아오른 새거리 그 볼밝은 창가마다 실려오느나 인민의 행복이 위해 억만재부도 아낌없이 기울이시는 어버이의 그 사랑이 인민 야외 빙상장 은반 위에 피어나는 청춘들의 저 웃음발에 오려오느나 더 아름답게 더 한유롭게 우리 생활 가꾸어주는 어버이의 다심한 그 손길이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인민 사랑의 구호를 우리 당의 기치로 더 높이 지켜두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 그에 계시오 이 땅 위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한평생 다 바치신 이민위촌에 숭고한 그 뜻이 더 활짝 꽃피나거니 인민의 보금자리 지켜 최전방 섬초소에도 서슴없이 차주시는 그 좌우, 인민의 행복 꽃피우시려 먼지는 건설장에도 찾고 차주시는 그 좌우, 사랑의 그 자욱을 안아볼수록 마음속에 뿌리내리는 뜨거운 생각, 오 그이는 우리 운명 우리 미래. 두려울 것도 없어라. 그이의 뜻으로 뭉쳐진 일심에 태워 그이 백전백승의 영도 따라 온 세상이 부럽도록 사회주의 강국 이 땅에 일도 세우려니 위대한 태양을 모셔 천만년 번영할 노동당 세월과 함께 인민은 푸른 노라 우리 삶의 영원한 행복의 노래를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마음 받들어 갈 탐없는 충정의 노래를. 평생 애국 헌신, 애민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 걸으신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그 모습으로 조국 땅 방방곡곡을 다 차주시며 만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끝없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 한없이 자유롭고 친근하신 어버이의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겼기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든든하거니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온 나라 대가족의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무한한 행복과 긍지를 안고 천만 군민은 격정에 젖어 노래합니다. 총 깊은 그 미소에 구분 좋고 따뜻한 그 음성에 마음은 솔리 사는 운명의 빛을 향해 펼지 천만 일세처럼 인민은 종이 끌려 그리 따르니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